만수대 운동의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18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정현을 단장으로 하는 제1동포 조국 방문단이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